난 서요.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과 알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.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지 생긴 밤이요. 뜨거운 예감 가슴에 두며 왜 한숨이 나는 걸까. 나의 삶.